This next one's for y'all.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터디 콘서트 오늘 첫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저희가 랩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마무리된 거를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처음 진행을 맡은 이 대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엔 저 말고도 네 분 더 계신데 네 분 먼저 간단하게 오늘 토크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네. 뭐,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잠깐 네 그렇게 하죠. 네 오늘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에 오신 분들 만나 뵙겠지만 저는 양현이라고 하고요. 네, 그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유헌이라고 하고요. 오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절제와 자기수도 학습에 대해서 강연을 맡았습니다. 네, 무슨 과? 아, 저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16학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엄호정 멘토이고요. 오늘 자투리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강연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김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그 직접적으로 멘토링을 하지 않았고 앞에서 여러분들 상담지 나눠드리고 후기 종이 나눠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다음 콘서트 때 멘토링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그 강연을 했던 서성민 멘토가 네, 개인적인 네, 일정에서 네. 참석을 못해서 아쉽죠. 아쉽네요. 네, 네. 우리 과학부 출신도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네, 받았던 주창하시던 네. 사교육의 대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셨던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알 수 있겠지만 좀 처음 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거나 그러신 분은 난데없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이제 스터디 콘서트라는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저기 멘토링 학생들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학생들과 이제 함께 했습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저도 경영학과 99학번으로 이제 저는 사실 입시 관련돼서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까라는 좀 더 큰 주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번에 그 위너스라는 학생들이 좀 더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을 고려하다가 이제 스터디 콘서트의 양현 대표와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첫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서울대생들이 그럼 서울대 어떻게 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중고생이나 학부모들이 네. 궁금해서 네. 오늘 하게 됐고 네. 오늘 어땠는지 뭐 다 일일이 두 시간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돌아가면서 좀 뭐라고 했지 인사이트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대표님께서 네. 먼저 한번 갑자기 인사이트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멘토링 처음 책을 낸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책을 낸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책 관련해서도 있고 재능 기부도 하고 멘토링 이런 것도 많이 해왔는데 역시나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대학생들, 특히 또 서울대생들 만날 일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 없다. 오늘도 이제 처음에 제가 만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기회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 청소년 센터에서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해가지고 참 우리가 더 많이 만나고 저도 어렸을 때는 사촌 형이 이제 강의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영어교육과 다니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만나서 그런 멘토링 받은 게 좋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스터디 콘서트가 앞으로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이 얼굴을 비추고 더 진솔한 얘기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저도 사실 뭐 양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뭐 서성민 멘토도 원래 계셨지만 지금 이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막내고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생활을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사람으로서 뭐 멘토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먼저 대학에 간 선배들이 하는 그런 멘토링밖에는 사실 대학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뭐 이제 서울대나 뭐 적어도 고려대나 연세대에 간 대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정말 힘든 경험이거든요.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활성화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지금 서울대에서 사람 그 학생들을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흥이나 광명 쪽에서 학교를 다닌 그쪽은 서울대생 자체도 이제 만나기 힘들거든요. 뭐 멘토링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제가 근처에 살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이런 멘토링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좀 더 다른 중고등학생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 멘토님도 결국에는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아, 저도 없습니다. 없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솔직히 서울대를 왔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자기만의 공부법은 누구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학을 오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다시 입시를 할 게 아닌 이상 과거에 묻혀버리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발굴해서 이런 걸 중고등학생들한테 나눠주면 공유하고. 결국 뭐 멘토들도 좋고 멘티들도 네. 좋고 이게 가치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오늘 그냥 한번 여쭤보면은 오늘 자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눠준 것 같나요? 어머정 멘토 강연을 했는데 아, 저는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과외했던 학생들한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행동을 좀 변화시킨 사례가 꽤 많았거든요. 성적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네,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의 어떤 신뢰성을 그래도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전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앞에서 다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파장이 너무 커지고 아, 제 목소리가 좀 크죠? 예, 제 목소리 이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예, 목소리가 좀 커서 예, 맞아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좀 성대가 좀 큽니다, 여러분. 예, 가만히 들어주시고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직접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이제 진행을 좀 도왔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표를 다 이뤘죠. 같이 서울대라는 큰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길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멘토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이 얘기해주고 저런 얘기하는데 멘토들끼리도 다 얘기가 달라요. 누구는 또 사교육에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사교육보다는 이제 자기주도학습 쪽을 위주로 해서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제가 정말 확실한 거는 공부에는 진짜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여러 얘기 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정말 그게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1차적으로 그걸 느꼈고 다음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멘토링이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멘토링을 들으러 온 사람 학생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내 이야기를 누군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 자체는 그 멘토링 해주는 사람과 멘토링 받는 사람이 모두한테 정말 유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또 저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예, 아니 그냥 마침 딱 얘기가 김세현 멘토님 하셔가지고 네. 이제 3회차 때 당연히 하실 텐데 약간 예고편 짧게만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뭐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교육과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죠.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네, 어쩌다가 이 친구는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했을까? 또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공부를 했을까라는 거 궁금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훈 멘토는 원래 말투랑 녹음 멘토 갑자기 약장수 모드로 좀 되게 3회차가 기대가 됩니다. 그 살짝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뭐 서울대 하는 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그 워너비 대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못 가서 아쉬울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지표인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들도 여러 개 있고 꿈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봤을 때는 뭐 얘기를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직은 여기 저희 멘토 중에 아직 대학생인 분들도 있고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입학한 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뭐 모든 걸 장담해주는 시대도 지났고 그냥 어쨌든 근데 입시에 있어서만은 뭐 한국에 하버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 이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했던 사람들의 집단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여기 얘기한 것처럼 좀 재능 기부라기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 안 하면 사장되는 좋은 방법들이 누군가에겐 되게 필요하고 네, 들었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저는 그 서울대에서 열심히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더 발전돼서 인생에 또 성공하는 하나의 그 주춧돌이 되는 그런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졸업한 후에 한참 생각을 안 했던 거를 아 나도 서울대 가려고는 저렇게 노력을 했었지 저런 방법이 있었지 나는 지금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오늘 멘토링을 보면서 배운 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엔 또 여전히 어렵겠지만 제가 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또 그 오늘 있었던 얘기나 앞으로 뭐 2회차 3회차 계속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점은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서울대생이라고 다 이런 거 다 파는 건 아닐까요? 예, 항상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 그렇죠. 머리 써야 되고 네, 네. 말해야 되네요. 아, 네. 좀 더 그래요. 뭐 저도 처음이라 약간 어색한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처음이니까. 네. 네. 네, 강연회에서 약간 이제 사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거의 못 한 공간에 이제 수용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걱정할 정도였는데 현장에는 또 많이 또 바쁘셔가지고 또 못 오신 분이 많아서 그게 약간 아쉬웠는데 네, 다음번은 그래서 더 이제 진짜 이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지. 했고요. 또 그런 다음번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오늘 또 어땠는지 아쉬웠던 게 네. 학부모님들도 많이 왔는데 저희는 또 이제 학생들이랑 직접 얘기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학생들도 네. 많이 시간을 내서 오면은 학원이 네. 은근히 있어서 모두 토요일 또 점심 때 학원을 많이 다녀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 많고 멘토링이 애들을 막 학부모님들이 가르쳐서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좀 따라가는 경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생활 돌이켜 보면 애들도 막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따라가고 애들이 사실 멘토링을 하려고 나서는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이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하면 막 가는데 약간 좀 거리가 있고 이제 뭐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하면 솔직히 학생들부터 약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약간 좀 귀찮아서. 맞아, 맞아.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부법이 이제 뭐 자신의 약간 좀 미래를 아주 크게는 안 바꾸더라도 어쨌든 작게나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학생이 직접 신청해서 혼자 왔던 그런 네. 학생들은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그때 정말 앞으로의 그 미래가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맞아. 필요한 걸 찾아다니니까 네. 뭐 맞아요. 멘토링 효과도 더 좋을 거고 네. 자기가 네. 필요해서 네. 다니는 거죠. 결국 그 동기부여를 받고 자기가 네. 필요해서 할 때 뭔가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외적인 동기로 뭔가 뭐 보상을 받는다거나 처벌 때 받기 싫어서 공부하는 건 한계가 정말 있거든요. 네. 있고 언젠가. 네, 자기가 이제 진짜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수험생활은 정말 뭐 마라톤이다 이런 네. 좀 식상하지만 네. 정말 가장 맞는 표현을 저희가 좀 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마라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반 한 10km 정도는 어떻게 또 옆에서 막 야 하자 이거 하면 로봇 줄게 이런 걸로 좀 할 수는 있지만 예 네. 옆에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기가 내 쪽으로 느끼는 동기라고 그렇죠. 저도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좀 심어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취지고 네.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막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오셔서 그냥 얘기 들으면 편하게 네, 그렇거든요.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아 추임새 되게 좋으신데요? 여기서 강멘토님이 축축 양념을 쳐주시니까 말할 맛이 나네 이게 말할 맛이 나 뭐 저희끼리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저런 그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나를 듣다가 배운 점도 많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어모정 멘토한테 그 뭐 이제 그냥 삼수했죠. 네. 삼수를 했지만 또 대학교를 가서 최우등 졸업까지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가서 사실 좀 논 케이스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아주 학점이 낮게 나오지 않지만 이 또 뼛속까지 그 자존심을 잃지를 않는 서울대생이 그런 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갔으니 이제 놀자는 있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졸업한 네. 후에 네, 왜 대학교 때 나를 좀 놨을까? 왜냐하면 학점이라는 것도 평생 따라가거든요. 뭐 공부를 더 하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 없지만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몇 학기 다니셨어요? 4년 졸업하셨으면 학교도 오래 다니셨나? 학기는 4년 그 군대 갔다가 이제 갔다 그 제대 때문에 한 학기 정도 이제 밀린 건 있지만 제대로 졸업은 했죠.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취업난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재수강 이런 것도 많이 안 하시고. 재수강 뭐 한두 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했어야 됐죠. 공부 안 하고 지금 안 바뀌니까. 근데 어머정 멘토는 네.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서울대까지 가서도 네. 뭐 끝까지 그 페이스를 계속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새내기들이 꼭 알아야 되는. 4가 네. 넘나요 혹시? 4는 4.3 만점에 이제 3.9 네. 5 정도. 3.9 이상이 최우등이고. 네. 네. 그 제가 어떤 저희 동기부여라면은 저는 그 삼수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 이 수능이라는 게 이게 좀 원하지도 않은 공부고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내가 남은 인생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삼수하면서 제 꿈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할 때 특히 많이 막 책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읽으면서 아 도시 쪽 도시 설계 쪽 한번 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과도 질교육과로 갔고 이제 뭐 복수 전공도 뭐 여러 초이스가 있었어요. 뭐 건설환경공학부도 있었고 건축학과도 있었고 조경학과도 있었는데 뭐 인문계 쪽에 그나마 좀 커리큘럼상 적당한 게 조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전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꿈꾸는 걸 계속 쫓다 보니까 성적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학점은 거의 4.1이 넘거든요. 와.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예. 뭐 졸업해본 입장에서 네. 4 거의 가깝게 맞아본 학기가 한 번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아, 어렵죠. 네, 모든 학기를 네. 그렇게 맞으신 거기 때문에 굉장한 네. 노력입니다. 정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는 정말 사실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꿈이 없고 자기가 그렇죠.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 맞아요. 공부를 수월히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느라 좀 힘들겠지만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신의 좀 미래에 대해서도 좀 여러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자기 혼자서도 뭐 이것저것 책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좀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선배들이니까 또 여기 좋으신 정말 좋은 경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데 많이 참가해서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입시라는 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좋은 대학일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즉 성인으로 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이 20살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노력하는 게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스스로 살면 어떤 주체성을 가질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좀 답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게 된 이 팟캐스트나 토크 콘서트가 결국은 지금 얘기한 그 어머정 멘토가 얘기한 그런 자기 길과 방향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하고 이제 먼저 그 길을 겪어본 사람들이 해주는 적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그 선택이지만 다들 네. 예, 이 정도까지 이거를 찾아서 듣거나 꾸준히 듣는다는 건 맞아. 되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그렇죠 있구나. 오늘 특별히 맞아. 여기까지 멘토링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웃고 넘기는 팟캐스트야 요즘 많겠지만 네. 좀 건설적인 얘기 그리고 네, 진짜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아 이건 오늘 배웠다 그런 게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사실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도 얘기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해 다시 네. 네.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윈윈 네, 오늘은 뭐 하루의 단편적인 얘기였지만 이제 많은 각기 다른 케이스의 멘토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케이스들이 얘기가 되면서 정말 내 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여기 들은 대로 하니까 해결됐네. 근데 혼자 끙끙 앓는 게 원래 중고등학생 때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모님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것도 맞아요. 당연히 많고 많죠. 예,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이 해주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팟캐스트면 저는 성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더 하신 말씀 조금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근데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네. 깔끔하게 네. 경청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네. 네. 아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을 때마다 항상 저를 자책하고 내가 나를 그 나의 그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주시니까 네, 우리가 항상 끊어주세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잘하시네요. 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은 좋습니다. 책으로 보는 거 그리고 뭐. TV나 뭐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죠. 아주 좋은 경험. 저는 만남이 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서로 얼굴 보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뭐 이게 카톡도 좋죠. 카톡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르거든요. 확실히 느껴지는 게 또 감정 교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달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맞배기로 그냥 저희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또 각각 다른 서울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롱 스토리 숏 그러니까 되게 길겠지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제대로 소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서울대에서 뭐 이랬다는데 그냥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는 어떤 계기로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 했더니 그래도 서울대는 갔다. 뭐 앞으로는 아직 펼쳐질 미래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뭐 하나 각기 천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천 가지 방법 중에 네 방법은 뭐였나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주변에 서울대생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없었어요. 서울대생이. 그리고 그때 부산에서 그냥 서울로만 대학 가면 된다는 생각이 고2 때 들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갑자기 학교 앞에 자취를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공부를 했어요. 뭐, 네, 근데 수학을 못해서 수학은 그 친한 이과 쪽 전교 1등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처음 물어보기 힘들지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 친구도 잘 알려주고 그렇게 잡고 더 안 되니까 단과 잘한다는 데 가서 그것만 듣고 그 다음에 뭐 EBS 녹음 녹화하는 거 강요한 씨도 난 되게 반갔어요. 요즘도 EBS로 다 독학이 가능하구나. EBS 녹화한 거 보고서 계속 성적이 쭉 오르다가 근데 시험 수능 때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때문에 미끄러져서 재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대를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러더라 나 좋은 대학 못 가겠다 서울로 가고 싶은데 하다가 서울대까지 목표 잡히고 스스로 한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아유 근데 아까 들으면 녹화란다는 거 나와가지고 요즘 인강이죠. 네 그냥 온라인으로 보는데 정겨웠습니다. 자동 녹화 기능 있는 비디오 네 비디오 테이프라는 자체가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저는 목동 쪽에서 그 당시 저 때만 해도 사교육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 초기 발달할 시점이었는데 그냥 목동이 어떤지도 모르냐 학교 다녔죠. 근데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한 성적이 한 44% 100분율이 그렇게 됐었고 한 6, 70점 정도 평균이 그랬고 고1 올라가면서 공부 처음 관심 갖고 고2 때 이제 반의 1등인 친구한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죠. 야, 얘한테 공부를 배워야겠다 해서 아예 가서 너네 공부 스승해줘라. 내가 스승의 날에 편지도 쓸게. 선물도 줄게.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마인드로 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한테 모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성적이 급상승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자연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근데 이제 수능은 좀 잘 못 봐가지고 한 번 더 재수를 해서 한 50점 정도 올랐나?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수능은 원 없이 잘 봤어요.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뭐지? 내가 받고 싶은 성적 썼는데 그거보다 높게 받고 왔어요. 그래서 대학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성적 정도로 받았죠. 원하는 대학교. 네. 그 중에서 이제 우연찮게 재료공학부를 선택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뭐 학원도 다니긴 다녔는데 학원 가서 이제 제 거를 하는 타입. 그러니까 제 거를 하는데 필요한 게 학원에서도 주면 학원에서 받아먹는 거일 뿐이지. 예, 저는 제가 공부 스승이라고 여겼던 그 친구랑 같이 각자 하려는 걸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그러시긴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어머님이 좀 엄하신 분이라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약간 좀 많이 혼나면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밖에 이제 막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시다 보니까 막 안에서 그런 욕구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 좀 일탈하고 싶다 막 그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집에서 먼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감시가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아무래도 좀 집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공부는 하기 싫고 뭐 놀 건 많고 친구들도 막 많이 사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좀 공부랑 멀어져서 좀 지냈는데 막 그래도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슬럼프가 좀 오긴 했어도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이니까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3 때까지도 막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막 공부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현역 수능에서 된통 이제 큰 코 다치고 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진짜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약간 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막 현실에서 눈 돌리고 하는 그런 좀 자기 자신한테 좀 회의감 같은 걸 느껴서 재수할 때 재수를 해서 정말 나 자신은 원래는 정말 하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좀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또 재수 혼자 1년 빡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수에서는 이제 좀 좋은 성적 거두고 이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재수한 사람이 많네요. 뭐 꼭 재수한 사람 뭐 일부러 모아놓은 거 아니야? 재수 현영입니다. 현영 한 명입니다. 현영 한 분 계시고 삼수 대단 되시네요. 삼수 넘어갑니다. 1년 넘겨서 우리 형님이. 저는 그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부모님한테 그 저는 뭐 분당에서 이제 학교를 다 나왔는데. 제가 다 나온 학교를 다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 전 초림초 가서 내정중 나와서 서영고 가서 그 당시엔 서영고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서영고 가서 서울대 가서 하버드 가서 노인대학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노인대 그래서 하버드만 가면 되네. 부모님을 그렇게 이렇게 웃기게 만들었었는데 진짜 어떻게 운 좋게 서울대까지 왔는데 그러네. 저는 좀 다사다난했어요. 삼수까지 했고 스스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자꾸 삼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삼수할 때 비로소 제 인생의 목표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부모님의 어떤 타인에 의한 어떤 공부를 했다면 삼수 때는 정말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었거든요. 삼수하고 싶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삼수. 네. 그래서 아 삼수하면서 아 난 대학 어디를 가도 상관없겠다. 나는 내 미래가 구체화됐다. 그렇게 생각할 즈음 정말 우연치 않게 서울대도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인생의 어떤 큰 가르침을 깨달은 순간 서울대까지 가게 돼서 전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재수할 때까지 무조건 스카이 가야지 했는데 삼수할 때는 대학 아무 데나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수능장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서울대를 갔죠. 그래서 그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현역 때보다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삼수를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 그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1년이 사실 기회비용이 큰 시간이라면 시간인데 네. 뭐 재수한 사람 저도 그렇거든요. 재수한 사람들 간에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이고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깨닫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재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네. 현역의 아 유일한 현역입니다. 뭐 저는 재수를 안 하고 현역으로 가서 저의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하고 그래서 나는 재수 삼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처럼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아유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뭐 3회 차 때 이제 제 얘기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중2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축구 선수를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뭐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그만두고 어떻게 인문계를 겨우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 진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하는데 그 저는 확실한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저희 누나가 공부를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도 잘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잘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전국에서 정말 놀았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잘해서 근데 누나가 1학년 때 두 살 차이 나니까 고3이었죠 누나가 네. 수능을 봤는데 어떻게 또 등급제 피해를 봐서 이제 이렇게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먹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랑 누나한테 단 한 번도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 그래도 항상 그냥 건강에만 잘하라 이런 편이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누나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되게 정말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참 그 지금 그런 마음 가졌으면 더 부모님들한테 잘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오히려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그래도 김씨 가문의 아들로서 아. 진짜 내가 한번 집안 일으켜보자. 약간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 정말 저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18살 딱 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좀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저희 누나도 정말 누나한테도 고마운 게 2년간 또 누나는 다른 쪽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외국 대학에 잘 가게 되고 저도 같이 이제 입학을 한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공부를 한 케이스고요. 예. 자세한 얘기는 뭐 3회차 때 제가 더 해드릴 테니까. 예. 사연이 많은 것 같네요. 예. 네. 진짜 다 계속 더 들으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 그 이제 그런 케이스들인데 제가 발견한 바로는 학부모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럼 진짜 좀. 그게 궁합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보통 너 믿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론 극성이신 분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좀 그게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그 궁합이나 성향 그리고 맞아. 뭐 혹시나 자신 가족의 가훈 같은 게 있었다면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훈이나 무슨 좌우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잘 맞았던 게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믿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그거잖아요. 책임과 권한. 너가 책임을 지고 네가 권한 지는 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편하기도 한데 이제 그거가 자각이 되면 행동을 처신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에 잠깐 계셨었는데 해병대에 있는 얘기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너무나 뻔한 그 군인구 같은데 막 할 수 있다라는 일단은 좀 근본 없을 수 있지만 자신감 일단 하면 된다 하면 되는 네.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다시 자신에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다음에 해보자 일단 시도한다는 게 되게 시도하면은 1이고 시도 안 하면 그냥 제로잖아요. 1과 0 바이너리로 볼 때. 그러니까 정말 멋진 말이다. 그 말이. 그리고 부모님이 마침 너 맘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저 맘대로 재수도 하고 제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순서를 저 부터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정말 엄격하고 자식 교육에 굉장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매 방학 때마다 해법 수학을 사서 제가 풀면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채점해주고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뭐 심지어 예전에 빨간 펜이라는 학습지를 했었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첨삭을 받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채점해서 오는데 거기서 이제 과목당 100점을 맞으면 뭐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준다던가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가면서까지 저를 그렇게 시키셨는데 그런 방법이 확실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모로 하게 만들었고 예, 그렇게 됐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교 갈 즈음에 재수삼수할 때는 부모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놓은 거죠, 저를. 그러니까 아, 얘가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냥 좀 슬프지만 이렇게 내가 초등학교 때 해도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한 건가. 그제서 이제 좀 관심을 덜었죠. 그러니까 또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습관을 심어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풀밭에서 뛰어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아마 자식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 정말 부모님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 그냥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러시는데 학창 시절에도 똑같으셨어요. 그냥 그래 너 공부 마음대로 해라.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항상 그냥 건강만 챙겨 되게 건강을 중시하시거든요. 저희 집이 항상 건강해라. 지금처럼 남 앞에서 웃어라. 정말로 남 앞에서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좀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어머정 멘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그 성 부모님 성향이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부모님의 성향과 스타일이 어쨌든지 간에 좀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성공한 학생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느 네, 순간 맞아요. 그 순간이 뭐 다 다르겠지만 한번 자기가 분명히 깨는 순간이 온다고 좀 봐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자식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뭐 하시는지는 그거는 또 정말 뭐 지극히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어주셨던 게 제가 오히려 더 이제 하게 된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 호정 멘토님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 어릴 때부터 이제 특히 어머니께서 이제 저는 이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를 낳을 때 이제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를 키우는데 이제 전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공부 같이 이제 저희랑 저랑 누나랑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셨는데 저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저는 막 맨날 이제 반항하고 막 이제 계속 이제 마찰이 좀 있었죠. 근데 어머니께서 좀 저한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막 자기 말 안 따르고 하면 이제 어머니께서도 살짝 좀 많이 실망하시고 해서 이제 좀 놓으실 법도 한데 아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한테 이제 간섭을 안 하셨는데 생활 전면에서는 저 이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사실 뭐 제수도 그렇고 집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재수할 때 아 좀 슬픈 말이긴 한데 어머니께서 머리가 재수 끝날 때 엄청 많이 하얘지신 거예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건 정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나이가 좀 더 든 제 생각으로 나중에 그게 더 느껴집니다. 지금 잘해. 네. 지금 나중에 보면은 그때 아, 그 지금처럼 느꼈던 게 못 봤던 부분도 더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양현 대표. 아, 저는 중간에 한 번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김세현, 아, 어무정 멘토인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굉장히 구박도 많이 받을 때도 있었고 공부 못한다고 성적표 나온날 혼나온 날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밖에서 뭔가를 듣고 오시더니 갑자기 잘한다 잘한다로 바뀌었어요. 게임하고 있으면 아 게임 그래 쉬어야지. 방에서 뭐 이렇게 뭐 누워있으면 아 잠도 자야지. 옛날에는 아직도 자냐 이러다가 그러면 아 공부하면은 공부한다고 잘한다고 쉬라고 해 쉬라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미안해서 앉아있게 되고 너무 막 민망해서 뭐 약간 조금이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졌고 약간 기를 살리는 교육 해서 제가 약간 기가 살아나서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는 그런 거에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저는 아버지께서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무슨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출처를 파헤치는 나도 아 해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생각하신 건지 네 아무튼 최후의 방법을 모든 걸 어머정 멘토 모든 걸 보니까 일단 크게 리스크 걸고 하셨는데 건강만 해라 웃어라 사실 이렇게 오늘 이 멘토들하고 얘기했지만 다음 2회 때 또 다양한 그 여학생도 포함된 다양한 멘토들이 있고 또 다 얘기 듣는 거에 결국은 공통된 좀 큰 줄기가 있긴 하겠지만 다 또 개별적인 그 전술 차원에서는 또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큰 얘기만 했다면 뭐 하나의 주제 정도에서 또 얘기하면 저희도 배우는 도움이 되고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지만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40분은 된 것 같은데 네. 금방 가네요 아주 네 뭐 처음 얘기라 좀 두서 없을 수도 있고 뭐 너무 크게 웃었을 수도 있고 잡음이 좀 들어갔을 네. 수도 있지만 계속 좋은 콘텐츠에서 어차피 토크 콘서트가 계속 되는 한 좀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진짜 열정을 가졌는데 방법이 아직은 서툰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네.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네. Yeah, the women in my city put the curves in the S. Live from the upper left for the urban.